강남 두견은 조정지 망제라. 백조들을 점거하는데 미국 들어갔던 분홍제비, 독일 들어갔던 초록제비, 중원 나갔던 명맥이, 만리 조선 나갔던 흥보제비나오! 흥보제비가 들어온다. 박흥보제비가 들어온다. 부러진 다리가 동통아지가 져서 전둥거리고 들어와. 예! 제비장수 호령을 하되 너는 왜 다리가 봉통아지가 졌노? 흥보제비여자오대 소주가 아래리다 소주가 아래리다 말리 초선은 다 태어나 소주운 수불길하여 뚝 떨어져 대반에 다리가 잠깐 풀어져 거기 죽게 되었으나 어진 흥보씨를 만나 죽을 목숨이 살았으니 어찌하면은 은혜를 갑소리까 제발 덕분에 통촉고 그러기에 너희 부모가 나영을 어기더니 네가 그런 면을 당하였구나. 너는 병춘에 나갈 적에 내가 출행날을 받아줄 터이니 그날 나가도록 하여라. 삼동이 지나고 춘삼월이 방약 그날 하루 난 흥보제비가 보온표 박씨를 입에다 물고 말리 조선을 나오는데 꼭 이렇게 나오던 것이었다. 흑금복 차고 백금 무릎 숙고 가중어 둥둥 높이 떠 두루 사면을 살펴보니 서촉진척이 동해 장망 헛구나 중룡봉우를 나가니 주자이기 넘노 나상익토하익 도구작교 바라보니 조통남가는 배는 북어를 둥둥 울리며 거기야 허야 저어가니 원폭이 범이하느냐 수벽사면 양한테 불숭청원각 비례나 날아오나 저기러기 갈대를 입에 물고 힐점이 좀 헛 떨어지니 평사나가니 아니냐 백구백로 짜그르지 청파상의 왕래헛 석양촌이 거의 놀아 회안봉을 넘어 항릉녀 들어가 25년 다녀오던 반주까지 쉬어 앉아 두견성을 화답하고 봉황대 올라가니 봉건태공업 강자류 황황두릇 올라가니 황황길급 불부마라 백원천지 공유율 금능을 지나여 주사촌 들어가 공수창간 도르게라 낭매화를 통 전부연의 펄럭 떨어지고 수를 지나여 개명산을 올라 장자방음 간고도 없고 난병산 올라가니 칠성당이 빈터요 연교지간을 지내요 장성을 지나여 갈석산을 넘어 영경을 들어가 황극전에 올라앉아 만우 장악구경하고 청양문 내달라 창단문지네 동간을 들어가니 삼밀허의 패기로 나요동 700일을 수십간 지나요 압록강을 건너 구주를 타달라 영부탑 통곤역 올라앉아 남산 석벽 강룡청 자구령을 넘어 부산 사마국의 강동다리 언덕 평양은 영광정 부병노를 국경허구 대동강 창림을 지나 송도로 들어가 마을대 광덕전 박연 폭포를 구경하고 진강시가리 건넌 삼각산에 올라앉정 치세를 살펴보니 재룡그대원 백의 중령으로 흘레청 금화금 성분계호고 춘당영 주니 해두라 토북망월 때 손사입곡 삼각산이 생겼구나 문물이 빈빈하고 풍속이 하얀만만 새지금 당이라 경상도는 함양이요 전라도 난 훈부이라 운보 함양 두 얼품에 흥보가 사는지라 저제비 거동을 보아 박씨를 입에 물고 커중어 둥둥 높이 떠남댄 분박성 내다 칠패팔패 패드라지 내 고개를 흘러 넘어 동착강어르강 승방을 지나요 남타령 고개 넘어 두쭉 찌어 백기고 거중어 둥둥 높이 떠흥보 치부르당동 안으로 벌벌 날아들지 들보구에 올라앉아 제비말로 운다 치치치치 주지주지 거지연지 우지배 낙지낙지 철지연지 은지덕지 수지차로 함지표진 내 집에요 흥부가 보고서 좋아라 반갑다 내 집에 어디를 갔다가 이제 왕 박씨를 주서 들고 아이고 여보 영감 그 제비가 연씨를 불고 왔소 아이 사람아 그게 연씨가 아니라 박씨로세 동편 처마 끝에 걸음 주고 심었더니 수십일 만에 박새 동이 열렸건다 8월 추석은 다가오고 어린 자식들을 데리고 먹을 것이 없어 가난 타령으로 울음을 훈한 뒤 가난이양 가난이양 잘 타는 고 복두칠성님이 복마련을 하시는가 삼신채왕님이 집자리에 떨어져 점지 커느냥 몹쓸 겨누 팔자로다 인연의 신세는 어이허여 이지경이 웬일이란 말이냐 퍼버리고 앉아